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자리질 것은 오직 처참한 개죽음뿐이다. 저선임 인군 반문점대 표부 대별인 다마, 무모한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세상에 보여준 반문점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어느덧 40년이 되었다. 강사는 몰라보게 변하였지만 사람들은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고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드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반문점 사건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날강도 미지가 벌이는 모든 적대 행위들이 다 그러하듯이 반문점 사건도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버리는 음흉한 계책으로부터 조작된 것이었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걸고시킬 때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었다. 바빠맞은 미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세존쟁을 도발하는 데서 근로를 찾아보려고 반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나무찍기 작전을 고안해냈다. 반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면적이 0.64평방킬로미터도 안 되지만 저가 쌍방이 경비근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내외 이목이 항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장소였다. 미제는 바로 이런 곳에서 도발 사건을 일으킨다면 능히 우리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넘겨 씌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세를 최대로 악화시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다산하였던 것이다. 면밀한 사전 준비 밑에 미제는 1976년 8월 18일 반문교 부근에 있는 백양나무가 감시의 지장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고 악당무리들을 내몰아 무작정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찍기 시작하였다. 도발자들에게는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상대 측과 무조건 협의하게 되어 있는 쌍방 합의는 애당초 안중에도 없었다. 순찰 근무 중에 있던 우리 군인들이 무지막지한 깡패 행위를 저지시키려 들자 악당들은 다짜고짜 도끼를 비롯한 흉기들을 마구 휘두르며 승냥이 떼마냥 덤벼들었다. 도발자들의 행동이 단순히 나무찍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간파한 우리 군인들은 즉시 자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순식간에 현장에서 도발 행위를 지휘하며 날뛰던 미제 침략군 장교가 제놈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던졌던 도끼에 오히려 목대가 찍히어 즉사하고 악질적으로 해덤벼 치던 다른 장교놈도 황천객이 되었으며 나머지 놈들 역시 중경상을 당하였다. 돌변한 형세에 다급히 난 미제가 다른 무장악당들을 내몰아댔지만 정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으며 도발자들에게 자리진 것은 처절한 죽음뿐이었다. 그 후 미제는 날강도의 본색 그대로 우리를 도발자로 매도해버리고 최고위급 안보그룹과 회의 소집이요 그 무슨 보복 조치하면서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을 북침 전쟁 태세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가진 바닥을 다해댔지만 그것은 무동무에서 불려놓는 시또온 객기에 불과하였다. 반문점 사건은 역사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 그것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는 오직 수치와 죽음만이 자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자들은 해마다 이날이 오면 사건 현장에 갈가마기 떼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추모식과 기념참관이라는 해괴망측한 광대극들을 벌여놓고 있다. 정상적인 사유 기능을 가진 자들이라면 반문점 사건과 그 후 40년 동안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감행하였던 수많은 도발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분계선 상공을 돌아치던 미대의 무장정찰 직승기가 우리 영공이 기어들어 정탐행위를 감행하려다가 단방에 격추되어 침범자 두 놈 중 한 놈은 즉사하고 다른 한 놈은 포로가 된 것도 감히 우리 영토의 무모한 선불질을 해대던 도발자들이 무자비한 보복의 불세례를 받고 개죽음을 당하게 된 것도 진승한 우리 영예를 침범한 해종무리들이 수중고원이 되어버린 것도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그 어느 장소 그 어느 시간에 감행하였던 침략자 도발자들의 운명은 달리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성냥이는 최고 노부로 질 때까지 남을 물어뜯는 법이다. 섬이한 판문점 구역에서 미지가 괴뢰 경비병들을 내몰아 쪽하면 우리 군인들을 향하여 괴성을 지르고 해괴망측한 몸동작을 하거나 조준 사격 태세를 취하게 하고 중무기를 반입하며 대형 감시 골탑을 설치하는 등 위험스러운 만한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행위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미 역사의 뒷골목에 구겨박힌 지 오랜 정전기구들을 도용한 확성기 통보와 행사 초청 노름 등을 빈번히 벌려놓으며 소란을 피워대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은 철두철미 판문점을 민족 분열의 비극적 상징으로 고착시키고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정당화해보려는 미제의 흉악한 기도의 직접적 산물이다. 지금 우리 일당백 장병들은 멸족의 총검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적들의 군사적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도끼를 들고 덤벼들면 그 도끼에 맞아 죽고 핵몽둥이를 휘두르면 미 본토가 핵참화 속에 잿가루가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판문점 사건과 이후 40년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때없이 끌어들이는 증무기들이 오히려 도발자들의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군사적 대결을 고취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감시 철탑도 순식간에 파철더미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자리질 것은 오직 처참한 개죽음뿐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말로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18일 판문점.